지금 독서실 간다니까. 학교 때려치기는 겁나지 이거 받은 거야 준비하는 벌써 설정들은 제발 쳐 너희만 살아가지고 유리 멘탈 보이 스톱 자칫 내가 물어봐 언제 네가 열심히 노력했냐고 야마 내 꿈은 뭐래 야마 내 꿈은 뭐래 야마 내 꿈은 뭐래 네 꿈은 쳐 그 거래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심미심미야 시선 차이야 왜 자꾸 딴 길을 가래 야 너나 잘해 제발 강요하지 말아줘 라라라라라 내 꿈에 머리 내 꿈에 머리 머리 라라라라라 고작이 거니 고작이 거니 거니 지겨운 same day 반복되는 미래 어른 누가 부모님한테 받고 꿈을 수입해 장래 희망 넘버원 공무원 강요 뿐만